네,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나누다가 지난 3월 초쯤에 민수기 12장의 내용으로 기억하는데 미리암과 아론의 반역 사건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어렴풋이나마 기억이 나신다면 참 감사한 일이고요. 기억 못하신다 해도 괜찮습니다. 두달전 설교 내용이라 저도 가물가물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으로 트집을 잡고 비방하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문둥병으로 치셨던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세가 또 중보해서 하나님이 문둥병을 낫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지요. 그래서 그 일이 참잘 마무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도전했다가 용서를 받고 화해하고 그렇게 너무 잘 마무리된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그때도 제가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좋은 것은 그렇게 잘못 배우는데 나쁜 것은요, 어떻게 그렇게 금방 잘 전염이 되고 잘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쌍둥이도요, 정말 좋은 것은 가르치고 가르치고 가르치고 한 100번 가르치면 할까 말까 하는데 나쁜 것은요, 안 가르쳐도요, 금방 따라합니다. 어쩜 그렇게 금방 따라하는지. 벌써 우리 하라가 어린이집에서 누군가를 깨물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쁜 거는 정말 잘 배우죠.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지만 그들의 그 부정적인 모습, 시기와 질투로 트집을 잡고 그 반역을 했던 그 모습은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고 그리고 전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도자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대항하였던 그 부분이 많은 사람에게 각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좋은 각인이건 나쁜 각인이건 상관이 없이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라날 수 있는 가장 좋은 토양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열등감이라는 토양입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그 전염력은 얼마나 강하게 퍼지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질투와 시기의 씨앗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라는 유명한 그 작가를 아시죠? 셰익스피어의 그 소설 중에 오델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리어 왕, 맥베드, 햄릿과 함께 4대 비극에 꼽히는 그 작품이죠. 그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오델로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명의 부하가 있었습니다. 이아고라는 부하와 캐시오라는 부하가 있었습니다. 이아고는 자기가 워낙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기가 오델로의 부관이 될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기대와는 다르게 캐시오가 오델로의 부관이 되고 말았죠. 이에 이아고는 시기와 질투에 빠져서 희한하게 캐시오를 향해서 그게 그 시기와 질투가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인에게 향합니다. 나를 놔두고 캐시오를 뽑아?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러면서 오델로를 파멸시키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오델로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장군님, 당신의 부인인 데스데모나가 자꾸 캐시오랑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썸을 타는 것 같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오델로가 믿지 않습니다. 에이, 그딴 소리 집어치워라. 난 믿지 않겠다. 흘러듣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마음에 자꾸 남지요. 그러다가 오델로가 캐시오의 장막에 갔다가 천막에 갔다가 뭘 발견하는가 하면 자기가 자기 아내에게 주었던 그 사랑의 징표였던 그 손수건을 발견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이아고가 갖다 놓은 것이었죠. 그 손수건을 본이 오델로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가서 다짜고짜 따집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질투에 눈이 멀어서 아내를 칼로 찔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칼로 찔러서 죽고 말지. 이것이 오델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오델로라는 사람은 그 당시 최고의 장군이었는데 이 오델로라는 사람이 왜이 이아고의 몇 마디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이 이야기, 이 오델로의 마음밭이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오델로는 베니스의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 출신이었는가 하면 스페인과 북아프리카 연안에 사는 무어인 출신이었습니다. 이 무어라는 말은 검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흑인이었습니다. 흑인이고 그 북아프리카 연안 출신의 흑인인 사람이 실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이탈리아 북부 베네치아에 인정받는 장군이 되고 또 그렇게 장군이 되다 보니까 베네치아의 귀족인 그 브로벤쇼의 딸 데스데모나와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엄청난 신분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구석에 뭐가 있었습니까? 항상 나는 무어인이다. 나는 흑인이다. 피부색이 다르다. 이 열등감이 늘 있었던 것이죠. 그에 반해 이 캐시오란 사람은 백인에다가 귀족 혈통에다가 출중한 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데스데모나 자기 아내가 누굴 더 좋아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쉽게 질투하고 분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소설을 보며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쉽게 분노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갉아먹게 만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공격을 받은 마귀의 이 공격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제가 아까 실수로 1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1절에 나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자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라는 사람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 네 사람입니다. 이들도 굉장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이 르우벤 자손은 이 르우벤 지파 자체가 약간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르우벤이라는 이 야곱의 아들이 몇 번의 실수를 거쳐서 그 장자권을 빼앗기고 맙니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특히 그 중에서 최악의 실수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을 한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첩과 성관계를 가져버린 것이죠. 장자로서 용감하게 나서야 될 때는 나서지 않고 나서지 말아야 하는 일에는 그냥 나서서 일했던 행동을 했던 그 르우벤의 행동 때문에 르우벤은 그 장자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말죠. 그래서 늘 누가 장자 역할을 합니까? 넷째인 유다가 장자 역할을 담당하죠. 특별히 이 유다는 그 요셉이 팔려갔던 일과 또 요셉을 애굽에서 제외할 때의 그 일들을 굉장히 잘 처리하면서 장자의 그 임무들을 그가 잘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죠. 아마도 이것이 르우벤 자손에게는 늘 열등감으로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이 레위 자손 중에서 이 고라 자손들은 뜻밖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누가 제사장을 맡았냐면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라가 속한 고앗 자손은 제사는 아니지만 성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궤, 법궤 이를 비롯한 성막 안의 모든 기구들을 옮기고 관리하는 일들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고앗 자손의 임무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임무를 맡았거든요.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서 지성소와 성소의 모든 물건을 싸면 이들이 가서 그것을 옮기고 그 고리에 그 자루를 껴서 옮기고 또 관리하는 이 모든 일들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임무를 맡았는데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 전면에 드러나게 되고 또 중요한 임무를 맡은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아 보였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임무였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들이 하루 종일 무슨 일하고 있었습니까? 짐승 죽이고 피를 쏟아내고 각을 뜨고 그들의 하루의 일과는 항상 피비린내 나는 일과였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일. 어떤 사람은 만약에 비위가 약한 사람은 절대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 자손들은 아론의 자손들을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열등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를 담당하는데 나는 기껏 이 기구 옮기는 일들 담당하고 있네.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만 하는 거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고귀한 임무를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만 하는 거야. 여성분들이 더 많으셔서 군대 얘기를 하기가 좀 그런데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죠. 군대에서 가장 힘든 보직이 뭘까요?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힘든 보직 뭘까요? 지가 맡은 보직이 가장 힘듭니다. 지가 제일 힘듭니다. 군대에서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가 제일 힘들어요. 저는 보직이 60mm 박격포였습니다. 그래서 이 박격포는 뭐가 힘든가 하면요. 보통 그 자기 무기 총 들고 군장을 매잖아요. 근데 우리 박격포들은 그 박격포를 분리해서 자기 군장과 무기 외에 또 하나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공용 화기를 쓰기 때문에 또 하나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포신을 들면 포신 때문에 힘들고 포다리를 들면 포다리 때문에 힘들고 받침을 들면 또 받침대로 힘들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박격포 반에서는 소총부대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남들은 자기 무기와 군장만 가지고 가면 되는데 우리는 이 박격포까지 들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가 불만이 많았죠. 우리가 너무 제일 힘든 것 같다. 근데 희한하게도 같은 중대 안에 소총부대도 있거든요. 보병부대. 근데 이 소총부대는 우리를 또 부러워합니다. 왜 부러워할까요? 큰 훈련 나면요. 걔네들은 돌격 앞으로 해서 계속 뛰면서 전진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포 이렇게 딱 설치해놓고 뒤에서 대기하거든요. 그게 걔네들은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 니네는 훈련 때마다 포 설치하고 쉬고 있잖아. 서로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서로 지가 제일 힘들다고 하죠. 그래서 안 힘든 보직이 있을까? 그래가지고 PX병이랑 가까워지게 돼가지고 PX병한테 물어봤더니 걔는 또 지가 제일 힘들대요. 아, 군인들이 하도 물건을 훔쳐가가지고 그거 메꾸냐고 힘들어 죽겠대요. 그리고 계산 한번 안 맞거나 만약에 물건 모자라면은 걔네는 그 모자란 물건이나 돈 때문에 영창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힘들어 죽겠대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때려박은 돈만 해도 자동차 한 대 사겠대요. 물론 과장된 일이겠지만 지가 제일 힘들다는 거죠. 포병은 포병이어서 힘들고 보병은 보병이어서 힘들고 PX병은 PX병이라서 힘들고 저 군인회관의 노래방에서 근무하는 관리하는 그 병사는 자기가 또 제일 힘들다겠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열등감을 가질 이유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늘 충분하죠. 열등감을 가지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환경에서 그 환경 속에서 발전해 가려고 애를 쓰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뭐 할까요? 같은 환경에서 다른 사람 부러워하다가 끝납니다. 그러면서 항상 어디로 귀결됩니까? 시기, 질투, 분노. 왜 나는? 왜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오늘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그리고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 이들은 자기 환경에서 다른 사람 질투하다가 분노로 자기 자신을 망치고 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편 다른 지파나 다른 자손들 살펴보면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아까 제가 뭐 그 아론 자손들이 그 매일 피비린내 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했죠. 고앗 자손은요, 그 레위 자손 중에서 그나마 쉬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있었는데 게르손 자손들은 뭐 했냐면 그 성막의 모든 덮개, 그 장막, 줄 그거 다 감당하는 일을 했고요. 무라리 자손은 제일 무거운 거 있습니다. 뭐 했냐면 성막의 널판, 기둥, 받침, 말뚝 이런 거 옮겼거든요. 오히려 이 세 자손 중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무라리 자손이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맨날 무거운 거 날라야 되고 더 조잡스러운 일을 해야 되고 티도 안 나는 일 매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만 해야 됐는데 무라리 자손은 가만히 있는데 이 고앗 자손 중에 이 고라 자손만 유독 자기가 제일 힘들다고 자기 제사장 안 시켜준다고 반항을 하는 것이죠. 르우벤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처음에 인구 숫자를 그 조사를 하지요. 그때 보면 이 르우벤 그 지파보다 훨씬 더 인구 수도 적고 영향력도 적은 지파가 대부분입니다. 르우벤 지파 안에서도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세 명이 나섰을 뿐 나서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들만이 자신들이 가진 열등감을 가지고 시기와 분노를 극대화시켜가지고 그것을 무기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만으로는 힘이 실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름 있는 족장들 250명과 함께 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요즘 정치판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기득권 가지기 위해서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당 세웠다가 결국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움직임을 보지 않았습니까? 참 한심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3절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오, 정말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이게 고라자손과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했던 말인데요. 그 250명이 같이 했던 말인데요.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느냐? 다 같이 거룩하지 않느냐? 모두 다 여호와가 함께하는 사람들이지 않느냐? 정말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항상 이단 그리고 잘못된 사상은 처음부터 틀린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틀린 말을 하지 않고 처음에는 어쨌든 설득력이 있는 말을 하고요. 근거가 있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다르게 적용을 하는 거죠. 교묘하게 성경을 갖다 붙여서 자기 주장에 힘을 실컷 합니다. 최근에 기독당인가요? 기독당이랑 몇몇 목사들이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 범기독교가 지지한다라고 선언을 했던데 이 사람들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기독교란 이름을 교묘하게 갖다 붙이고 성경을 교묘하게 갖다 붙여가지고 모든 기독교가 마치 그 사람을 지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독교윤리실천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죠. 범기독교라는 말을 갖다 쓰지 말라. 기독교는 강간 모의했던 사람 지지하지 않는다. 거짓말과 비방, 확인되지 않은 자기에게 유리한 소문으로 몰아가는 당 그리고 대표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기독교와 또 교회 이름으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동조하는 목사들도 자기 무덤 파는 길이라는 것을 왜 모르고 그런 일을 저지르는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팔아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고라, 다단, 아비람, 온 똑같지요. 모세가 언제 자기를 높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그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한 자다. 온유함이 온 땅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다. 제일 온유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몇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리려고 하는데도 차라리 모세가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가시고 이 사람들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절대로 전멸시켜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중보가 그의 삶 자체인 사람이었습니다. 중보의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이지 그들 위해 서려고 한 사람도 아니고 또 시기와 질투에 눈 멀어서 기득권 가지려고 생떼를 쓰는 그들과 같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사실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짓 정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져다가 거짓 정보를 말하는 것이죠. 중보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지도자가 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잘 살고 다른 사람도 잘 살게 하는 그 라다의 사명을 쫓는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성장하고 다른 사람이 성숙해가는 것, 그것이 내 기쁨이 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지도자가 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오신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혈기가 왕성한 40세 때, 자기 의가 충만한 40세 때 모세를 부르시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며 낮아지고 낮아지게 하셔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똑바로 볼 수 있는 그 수준으로 만들어서 드디어 지도자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지도자로 세우신 다음에도 계속해서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여주셔서 성숙되고 낮아지고 낮아지고 그렇게 모세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론도 그렇습니다. 그가 원해서 제사장직을 떠맡은 것이 아니지요. 아론도 아직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만한 수준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직을 맡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죽이고 자르고 태우는 그 일을 맡으면서 피비냄새 나는 그 일을 맡으면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이죠. 그 제사장의 임무가 얼마나 엄중했습니까? 그 아들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제단에 불 잘못 다루다가 그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며 감내하며 거기에서 그런 과정을 겪어내면서 아론도 비로소 대제사장의 수준에 맞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고라, 다단, 아비람, 오는 그런 과정 거치지 않고 그리고 이 250명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을 그냥 그런 과정 거치지 않고 얻겠습니다. 내게도 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에게 그냥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땅이 입을 벌려 이들을 삼켜버리게 하십니다. 왜요? 이들의 방향이 너무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로 인해서 또 누군가가, 특별히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출애굽 2세대들이 절대로 이 일을 배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벌하시는 것이죠. 아론과 미리암의 반역이 이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에게 전염된 것처럼 이 반역, 이 시기와 질투, 이 열등감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전염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여기에서 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일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시기와 질투와 이 열등감, 그리고 그것 가지고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미국의 스티븐 프라이라는 유명한 방송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몇 년 전에 동물의 생태를 찍어서 다큐멘터리로 만드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다큐멘터리보다 그분의 인터뷰가 훨씬 더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이분을 뭐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분의 인터뷰가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몇 년간 동물의 생태를 촬영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곰은 그냥 곰이더라는 것입니다. 개구리는 그냥 개구리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곰은 100% 곰으로 태어나서 100% 곰으로 살다가 100% 곰으로 죽습니다. 개구리는 100% 개구리로 태어나서 100% 개구리로 살다가 100% 개구리로 죽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만이, 유독 인간만이 남 흉내내다가 남 부러워하다가 그거 찾다가 죽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말입니다. 참 가슴에 깊이 박히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예술 작품으로 태어났습니다. 100% 여러분은 100% 하나님의 예술 작품입니다. 그리고 다 다르죠. 여러분 얼굴 비슷한 사람은 본 적 있어도 똑같은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그 인생이 비슷한 사람은 본 적 있어도 똑같은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저희 집 쌍둥이 한번 보십시오. 같은 엄마에게서 같은 날 태어났습니다. 같은 태에서 그렇게 40주 좀 못 채웠지만 자라다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얼마나 다릅니까? 걔네는요, 혈액형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그 체질도 달라요. 다 달라요. 고집도 다르고. 못된 거 하는 것도 다르게 못되게 하고. 참 다릅니다. 그렇게 다를 수 없습니다. 걔네들을 보면서 느낍니다. 하나님이 참 위대하시다.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다 다르게 창조하시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실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다 다르게, 그리고 다 특별하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다 다른 과정과 다 다른 인생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예술 작품으로 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죠.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자꾸 우리는 공산품으로 만들려고 해요. 똑같은 남의 기준에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우리가 지금 우리를 공산품으로 만들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100% 예술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를 공산품으로 만들려고 한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열등감을 이용을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이 부럽고 다른 사람이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부럽고 다른 사람이 이만큼 가진 것이 부럽고 그것은요, 욕심일 뿐만 아니라 탐내는 그 계명을 범한 것일 뿐만 아니라 뭘 범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 보고 있고요. 다른 사람 때문에 열등감 느끼는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합니다. 마귀가 그것 굉장히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제가 스포츠 종목 중에서 양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양궁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그 스포츠 협회 중에서 양궁 협회만큼 깨끗한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궁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양궁 선수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는 양궁 선수들이 관역을 보면서 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선수나 상대 선수나 관중에 신경을 쓴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양궁 선수들이 신경 쓰는 건 단 하나예요. 양궁 선수들은 어디에만 신경 쓸까요? 자기 자신에게만 신경 써요. 자기 자신이 훈련했을 때 그 기분, 그 호흡, 그리고 자기 팔다리의 근육, 평소 훈련할 때와 같은지 거기에만 신경을 씁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적이고요. 자기 자신이 가장 큰 그 목표이고 자기 자신이 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관역에 집중하면 오히려 몸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몸이 흔들리면 활의 방향이 틀려지고 화살이 다른 데로 날아가겠죠. 상대 선수요, 신경도 안 씁니다. 관중들이요, 어떤 일을 하든지 신경도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양궁 선수들 훈련할 때요, 옆에서 막 박수칩니다. 박수치고 막 얘기하고요. 막 음악 틀어놓고요. 그 와중에서도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해서 활을 쏘는 훈련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를 지키는 것. 그것이 모든 일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나를 지킨다는 것은요,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고요.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에 온전히 나를 맡기고 그것을 믿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것을 내가 지켜나간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요? 그 아름답던 에덴 동산이 죄로 뒤덮인 것은 한순간이었고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한 사람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죄로 덮이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 사울이 평생 시달린 게 무엇입니까? 다윗입니까? 아니요. 다윗을 향한 자기 자신의 마음이었죠. 자기 자신의 열등감. 그것이 자기 자신을 평생 괴롭혀서 정신병까지 걸리고 말았죠. 사울이 얼마나 큰 역량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초반에.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마음 지키는 것에 실패하고 그 열등감에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평생 다윗만 신경 쓰다가 정신병에 걸려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자기의 가족들을 비명횡사하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지요. 오늘 우리는 민수기 16장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250명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커다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여 험한 벌을 받고 멸망하고만 사람들,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만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의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구별해야 되는지를 명하셨을 때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별할 줄 알았던 모세는 오히려 그들의 위협에서 구원을 받고 또 오늘 읽지 않은 다음 그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모세가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다른 그들 외에 다른 사람도 벌을 받고 있는데 모세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한 번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오늘 누구를 닮으려 애를 써야 할까요? 그리고 어디에서 벗어나야 할까요? 중보와 구별, 나의 마음 지키기, 하나님의 예술 작품인 나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그 방법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잘 가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귀한 가장 특별한 예술작품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그 예술작품으로서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자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 바라보며 열등감 가지고 시기와 질투와 불평함과 불만 가지기에 더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지켜 주시어서 그 마귀의 공격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 이 인생이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일하심이며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놀라운 통로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또 모세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나도 잘 살고 다른 사람도 잘 살게 하는 그 라다의 사명을 살아내며 그렇게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내며 지혜롭게 나의 인생을 가꾸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